많은 날들 사이로 널 손꼽을 수가 있어서 너도 나와 같았을까? 아님 쑥스러워 말을 못했던 걸까? 쳐놓고 올려다보며 꼭 잡았던 손 어떤 말을 건네면 좋을까? 너와 같이 걷고 싶어 맘을 알 거야.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지는 걸. 꿈만 같은 사랑을 나누자. 그리 머지 않아서 우리는 나게 될 거야. 전할래.